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스테판 레프벤 수상에게 8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조선인민이 스웨덴 인민과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면서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나라의 리 용호 외무상도 마르고트 엘리자베스 왈스토렌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